Yeah. Changes. I said big changes, man. Mushroom! 세 번째 오시리간 지하 never be the same. 지하철을 타네 다시. Yeah, I think I'm changing.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어떤 데는 game인지. 잘 몰라도 확실한 것 하나 that I'm changing. 21 is gone. I miss some good days. And twice back a day. Yeah, I think I'm changing. 쌓여가는 돈. But I'm stingy with the changes. 그 힘을 알았으니까 이 위인들의 faces. The change. 서대문 역삼 번치고 죽겠음 다시 대선 집을 찾지 못해 talking about changes. 서강대역 건너고 차대공 거기서 나의 다음 곡 영감 받던 시간들도 so I get faded at home usually alone usually 그러다 보니 더 통 구분이 안 가던 것들이 그 분위기가 내 본성과 순위 따라 행했던 것들 그리고 이름값과 순위 따위 신경 쓰며 행했던 것들 끝없이 보고 배우는 from these young players and hustlers 가진 것이 많아서 둔해진 발걸음 할 말을 했어야 I'm staying stayed I just stutter 야야 양에서 원숭이 원숭이에서 다 내가 멈춰있어도 시간은 never stops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가는 일 익숙해 다 밝게 justice가 내게 던진 질문에 에이 누가 잡아 내가 떨어지면 TV를 보던 그들이 아닌 건 확실하지 한번 다시 누가 잡아 내가 떨어지면 아무도 믿지 않으니까 난 그만하지 I say every time I rhyme I am known to make changes 확실한 건 내게 나는 울리지 an agent 2011년에 나 좋아 보였던 아니었던 I don't care I got somewhere to go I'm thinking about changes I'm thinking about changes. I'm thinking about changes. I'm thinking about big changes. Come on. I'm talking about the changes. I'm thinking about the changes. I'm talking about the changes. I'm talking about the changes. I'm thinking about changes. I'm thinking about changes. I'm thinking about big changes. Come on. I'm talking about the changes. I'm thinking about the changes. I'm talking about the changes. I'm talking about the changes. 된 것 같아. 오케이. Okay.